조선 예술영화 촬영소에서 예술영화 우리집 이야기를 만들어 내놓았습니다. 영화는 부모 없는 아이들을 친효력의 종으로 애지중지 키우는 꽃나이 처녀의 형상을 통하여 사회주의 대가정에 넘쳐나는 따뜻한 정, 새 세대 우리 청년들의 아름다운 사상정신 세계를 진실한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보이고 있습니다.